Workbook, Listening Comprehension, Lesson 10. A. Listen to the following expressions, paying close attention to the pronunciation. Repeat aloud after each. Each expression is repeated twice. 1. 연락하세요. 연락하세요. 2. 연락 못해요. 연락 못해요. 3. 좋겠어요. 좋겠어요. 4. 고향. 고향. 5. 막내. 막내. 6. 결혼. 결혼. 7. 앞줄. 앞줄. 8. 뒷줄. 뒷줄. 9. 건강하십니다. 건강하십니다. 10. 태어났지요. 태어났지요. 11. 닮았네요. 닮았네요. 12. 됩니다. 됩니다. 13. 천천히. 천천히. 14. 다닙니다. 다닙니다. 15. 언제쯤. 언제쯤. B. Repeat after each phrase, paying close attention to the contrast between the two expressions. One phrase in each pair is repeated. Circle the phrase you hear. 1. 연락하세요. 연락했어요. 연락하세요. 2.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3. 만났어요. 만났어요. 만났어요. 4. 결혼할 사람. 결혼한 사람. 결혼할 사람. 5. 쉰. 쉬운. 쉬운. 6. 살까요? 쓸까요? 살까요? 7. 안 왔네요. 안 하네요. 안 왔네요. 8. 계신 분. 계실 분. 계실 분. 9. 입은 옷. 입을 옷. 입을 옷. 10. 모르세요. 모르겠어요. 모르세요. 11. 닮았어요. 달랐어요. 달랐어요. 12. 많으십니다. 맛있습니다. 많으십니다. C. Listen to the conversation, then answer the questions in English. 영미 씨, 지난 주말에 뭐 했어요? 사촌 언니 집에 가서 저녁 먹고 같이 놀았어요. 재미있었겠네요. 영미 씨 가족은 어디 사세요? 다 서울에 사세요. 가족들하고 자주 연락하세요? 바빠서 자주 연락 못해요. 그냥 가끔 부모님께 전화드려요. 참, 다음 주 금요일에 부모님이 서울에서 오세요. 아, 그러세요? 좋겠어요. 영미는 지난 주말에 뭐 했어요? 영미 부모님은 어디서 사세요? 영미는 왜 가족들하고 자주 연락 못할까요? 영미 부모님은 언제 오세요? D. Listen to the conversation between Linda and Jisoo. Then fill in the blanks below with true or false. The conversation is read twice. 지수 씨는 식구가 많으세요? 아니요, 별로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 형, 그리고 저, 네 식구예요. 린다 씨는 가족이 많지요? 네, 좀 많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언니, 오빠, 남동생, 그리고 저까지 모두 8명이에요. 식구가 많아서 좋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세요? 네, 두 분 다 연세가 많으신데 아주 건강하세요. 언니하고 오빠는 어디 사세요? 언니는 결혼해서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고 오빠는 뉴욕에서 대학원에 다녀요. 내년에 졸업할 거예요. 지수 씨는 식구가 많으세요? 아니요, 별로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 형, 그리고 저, 네 식구예요. 린다 씨는 가족이 많지요? 네, 좀 많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언니, 오빠, 남동생, 그리고 저까지 모두 8명이에요. 식구가 많아서 좋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세요? 네, 두 분 다 연세가 많으신데 아주 건강하세요. 언니하고 오빠는 어디 사세요? 언니는 결혼해서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고 오빠는 뉴욕에서 대학원에 다녀요. 내년에 졸업할 거예요. E. As you listen to the tape, label each family member in the picture with the appropriate kinship term and age in Korean. The narration is read twice. 우리 가족. 우리 집은 식구가 많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누나, 형, 남동생, 여동생, 그리고 저. 모두 7명입니다. 여기 우리 가족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작년 디즈니랜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왼쪽에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연세는 올해 59입니다. 아버지는 일을 열심히 하십니다. 사진 가운데 머리가 짧은 분이 우리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한국 음식을 잘 만드십니다. 어머니 연세는 올해 57입니다. 어머니 오른쪽에 머리가 긴 여자는 우리 누나입니다. 누나는 결혼을 했습니다. 누나 나이는 28입니다. 누나 옆에 모자를 쓴 사람이 누나 남편입니다. 나이는 31살입니다. 앞줄에 있는 키가 작은 남자아이는 제 남동생입니다. 치마를 입은 아이는 제 여동생입니다. 남동생은 9살이고 여동생은 8살입니다. 어머니 옆에 있는 사람은 제 형입니다. 형은 대학원에 다닙니다. 형은 올해 24살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진에 없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집은 식구가 많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누나, 형, 남동생, 여동생, 그리고 저. 모두 7명입니다. 여기 우리 가족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작년 디즈니랜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왼쪽에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연세는 올해 59입니다. 아버지는 일을 열심히 하십니다. 사진 가운데 머리가 짧은 분이 우리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한국 음식을 잘 만드십니다. 어머니 연세는 올해 57입니다. 어머니 오른쪽에 머리가 긴 여자는 우리 누나입니다. 누나는 결혼을 했습니다. 누나 나이는 28입니다. 누나 옆에 모자를 쓴 사람이 누나 남편입니다. 나이는 31살입니다. 앞줄에 있는 키가 작은 남자아이는 제 남동생입니다. 치마를 입은 아이는 제 여동생입니다. 남동생은 9살이고 여동생은 8살입니다. 어머니 옆에 있는 사람은 제 형입니다. 형은 대학원에 다닙니다. 형은 올해 24살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진에 없습니다. F. Listen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between Susan and Chul-soo. Then fill in the blanks with true or false. The conversation is read twice. 철수 씨, 어제 전화했는데 어디 갔어요? 어제 동부에서 형이 왔어요. 그래서 같이 운동하러 갔어요. 형이 동부에 살아요? 네, 동부에서 대학원에 다녀요. 철수 씨는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아니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6살 때 부모님하고 미국으로 이민 왔어요. 아, 그래서 한국말을 잘하네요. 고맙습니다. 수잔 씨는 미국에서 얼마나 살았어요? 저는 작년에 공부하러 미국에 왔어요. 저는 유학생이에요. 가족은 어디 사세요? 부모님은 서울에 계시고 언니는 영국에서 대학원에 다녀요. 철수 씨는 가족이 많으세요? 아니요. 아버지, 어머니, 형, 여동생, 그리고 나 모두 다섯 식구예요. 여동생은 몇 살이에요? 17살이에요. 고등학교에 다녀요. 철수 씨, 어제 전화했는데 어디 갔어요? 어제 동부에서 형이 왔어요. 그래서 같이 운동하러 갔어요. 형이 동부에 살아요? 네, 동부에서 대학원에 다녀요. 철수 씨는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아니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6살 때 부모님하고 미국으로 이민 왔어요. 아, 그래서 한국말을 잘하네요. 고맙습니다. 수잔 씨는 미국에서 얼마나 살았어요? 저는 작년에 공부하러 미국에 왔어요. 저는 유학생이에요. 가족은 어디 사세요? 부모님은 서울에 계시고 언니는 영국에서 대학원에 다녀요. 철수 씨는 가족이 많으세요? 아니요. 아버지, 어머니, 형, 여동생, 그리고 나 모두 다섯 식구예요. 여동생은 몇 살이에요? 17살이에요. 고등학교에 다녀요. G. Listen as James talks about his family members' interests. Then complete the statements by writing the name of the family member. 우리 가족은 취미가 많습니다. 아버지는 운동을 아주 좋아하십니다. 아버지는 골프를 좋아하셔서 주말에는 자주 골프를 치러 가십니다. 형하고 저도 운동을 좋아합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하고 형은 테니스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어머니하고 여동생은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머니는 음악을 아주 좋아하십니다. 어머니는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고 여동생은 재즈 음악을 좋아합니다. H. Listen to the questions and answer in Korean. 1. 이번 주말에 할 일이 많으세요? 2. 고향이 어디예요? 3. 가족들하고 자주 연락하세요? 4. 형제가 몇 명이에요? 5. 언제쯤 결혼하고 싶으세요? 6.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으세요? 7. 부모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 내일 무슨 옷을 입을 거예요? I. As you listen to the paragraph being read, fill in the blanks. 저는 식구가 좀 많습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그리고 여동생하고 같이 삽니다. 한국에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그리고 고모도 계십니다. 큰아버지는 제 아버지의 형입니다. 큰어머니는 큰아버지의 부인입니다. 큰아버지는 학교 선생님이십니다. 작은아버지는 서울에서 식당을 하십니다. 작은아버지는 제 아버지의 남동생입니다. 고모는 약국을 하십니다. 고모는 제 아버지의 여동생입니다. 한국에는 이모하고 외삼촌도 계십니다. 외삼촌은 의사입니다. 외삼촌은 제 어머니의 오빠입니다. 외숙모는 외삼촌의 부인입니다. 저는 이모가 두 분 계십니다. 큰 이모는 이모부하고 같이 서울에서 책방을 하십니다. 이모는 제 어머니의 언니고 이모부는 이모의 남편입니다. 작은 이모는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작은 이모는 어머니의 여동생입니다. 작은 이모는 서울에서 대학원에 다닙니다. 저는 사촌도 아주 많습니다. 사촌형, 사촌 누나, 그리고 사촌 동생들이 11명이나 있습니다. 사촌은 아버지 형제들의 아들, 딸입니다. 어머니 형제들의 아들, 딸도 사촌입니다. Using the information in the paragraph above, circle the correct answers. This concludes Workbook Lesson 10.